갈망합니다. 예,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장에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궁핍가치를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한다고 주님 한 분만큼 주님을 사랑한 만큼 개인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해에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에 이 자리에 아바 아버지를 내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치고 움직일 것은 오로지 예수 그분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까지 사는 동안에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오직 예수만을 찬양하며 예수만을 부르며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만을 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당신의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당신 안에 이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기에 이제는 누리며 절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꿋꿋하게 여기시고 분위기 계셔서 당신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예수님 나를 더욱 사랑하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와도 더욱 사랑, 예수님 나를 더욱 사랑하네. 신랑 예수님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와도 더욱 사랑, 예수님 나를 더욱 사랑. 수 없네. 주를 갈망하네. 더욱 알기 원하네 주십시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하네. 예수님 이끄소서, 이끄소서, 이끄소서. 깊어지도록 주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머리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루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너무나 무서운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만,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가 다 멸망하고 정말 다 멸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정말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정말 가입해 사는 못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 구원받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이 열방 가운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게 보소서. 땅의 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무리들은 이미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생명이기에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문 여소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와 열방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오직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무슬림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들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분, 왕 되신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그 세대들을 이끌어 오게 하시며, 또한 열방 가운데 브라이드 워십을 통하여서도 또 이 지역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집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욱더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그러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단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한 자들을 주님께로 보여주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당신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영감의 반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브라이드 워십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막힌 땀을 증거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 더 깊은 곳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감당하도록 기름 부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감당하도록 기름 부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감당하도록 기름 부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감당하도록 기름 부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감당하도록 기름 부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월드비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것이 주님께 나 순간에도 나 주.